따뜻했던 어제의 온도가 변해버린 오늘 너와 내가 잡았던 두 손에 온기도 사라져 아마 아무도 몰래 변하고 있었을 거야 이 계절도 너도 나도 사랑도 그냥 바람이 차가운 건데 여전히 두 손 꼭 잡고 있는데 왜 눈물이 날까 봄처럼 몰래 내 마음에 들어와 여름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하다 허전함이 마음에 자라고 있어도 몰라 겨울이 돼야 다 사라짐으로